너무 뻔하게 티내고 싶진 않은데 네가 할까 말까 너무 궁금해. Oh, oh, oh, oh. 너는 어떻게 또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네 순간만 해도 기분이 좋아. Oh, oh, oh, oh. 어디까지 내게 알려줄 수 있니? 나는 지금 너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나 누른지 몰라. 커튼 너와 함께 가고 싶어.